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금된 책임지십시오. 쏘았는데 미사일을 빵 쏘았는데 주먹을 꺼내기도 전에 빵 응비 쏘았는데 노무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사람이야. 예 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거거든. 아니요 하도 그날로 박살나는 거거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노무현 유일의 어떤 공격,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심리 공격, 저 죽을 지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버린다. 인폭격 궁지에 몰리면 내 파이프를 막고 기도하는 절대 노무현 그만큼 뻗었는데 합리적인 노무현 이상한 노무현 아니면 완전히 돌아버린 노무현 정상적인 노무현 멀쩡한 노무현 이런 머리가 아주 나쁜 노무현 합리적인 노무현 이상한 노무현 아니면 완전히 돌아버린 노무현 정상적인 노무현 멀쩡한 노무현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